곡소리 왠지는 모르지만 사실 알고 있지만 나는 아닌 척 그렇게 좀 떨리다 난 모르게 웃어 빛나게 고개를 돌린 날 아는데 왜 아무렇지 않아요 무심한 표정을 하는 넌 정말 아무렇지 않아요 물어볼 게 있어 너랑 얘기할래요 내일부터 손 잡으면 안 돼 모르게 웃어